시간지 내 몸을 채워오는 설렘을 감춰 왠지 자꾸 간지러워 널 생각하면 혼자 말을 건네게 돼 Give me a perfect day Oh I'll stay by your side 난 벌써 내 맘 반을 들킨 걸 기대해도 좋은 날이 올 거야 보면 내 것인걸 Give me a perfect day Oh I'll stay by your side 난 벌써 내 맘 반을 들킨걸 멋진 일만 잔뜩